불가리아 신문 노보라보뚜니 체스코 데일로 5월호가 경야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 이런 제목으로 특집했습니다. 신문은 세계의 커다란 관심 속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따라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신 데 대해서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한 경축행사들이 볼가리아에서 진행된 데 대해서 전했습니다. 신문은 경야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셨습니다.